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국제사회계가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미권노동당 전국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의 공동지사장 등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손길 아래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조선은 특출한 정치 실력과 거미한 동망을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에 의하여 자기의 존엄을 더욱 떨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는 그래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서이수준비위원회, 서이수조선위원회, 서이수주최사상연구소전은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용도자께서 국가의 최고 직책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은 보다 공고화되고 있는 그의 요일적 용도 체계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주체혁명 위협, 사회주의 위협은 더욱 힘있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